할렐루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아부아들 성경 강해의 홍성필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이어져 물이 많아지고는 이 세상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하더라도 40일 동안 내린 비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있는 산들이 다 잠길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부정하거나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성경을 잘 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만으로 세상이 물에 잠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상입니다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곳에서 지하수가 터져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전무후무한 양의 비가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마치 화산이라도 터져 나오듯 땅속 깊은 곳에서 물길이 솟구쳐서 결국 천하의 모든 산들이 잠기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도 모두가 잠겼습니다. 방주는 유유히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큰 방주가 어디를 다녀도 방해가 되는 암초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물밑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없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배를 만들게 된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타실과 동력 추진 장치입니다. 모든 배에는 그 배의 항로를 조정하는 조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타 키를 돌려서 배가 가는 방향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력 장치가 있지요. 지금은 엔진이지만 과거에도 노를 젓거나 닻을 올리거나 해서 사람의 힘을 쓰든 바람의 힘을 이용하든 간에 동력이 있어야지만 배가 움직입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이 둘 모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거나 속도를 정하는 것은 선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방주에서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는 배에 타기는 했어도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부아들 성경 강의는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KB국민은행 079-210736-251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